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보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리만권 동지, 리병철 동지, 김종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일꾼들이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또다시 모시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진행하게 된 화성 포병들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 해국지력 강화 조치들을 걸거들면서 함부로 입뿌리를 놀려대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섬멸적인 핵불소나기를 들씌우고 생전 포성을 높이 올릴 전투적 의지에 충만돼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대장 김낙겸 동지, 정치위원 전략군 중장 박영래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훈련에는 유사시 태평양 작전 지대 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발사 훈련은 실전 대비한 성능 개량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화성 포병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반종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도착하시어 탄도로켓 발사 훈련 계획과 성능 개량된 탄도로켓들의 전술 기술적 지원들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다음 전략군 사령관에게 발사 훈련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김낙겸 대장의 화력타격 개시구령이 떨어지자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원수 경멸의 세천 불줄기를 토하며 탄도로켓들이 연발적으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자랑찬 비행운을 새기며 푸른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훈련에서는 화성 포병부대의 로켓 실전 운영 능력과 탄도로켓들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영감 밑에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종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탄도로켓 연발 발사 훈련이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전략군 화성 포병들을 뜨겁게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내성으로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역사적인 올해에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체적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사적 억제력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